곡으로 채식을 외치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식을 알리는 방법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 뭐 책 선물부터 해서 또는 뉴스 같은 것도 공유도 하고 페이스북도 사실 요즘은 많아요. 네. 뭐 비거니즘이라고 해서 대학생들끼리 네, 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채식의 범주 안에 다 그 동물의 어떤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이버의 네. 그 블로그에서 네. 이 채식을 알리는 우리 그 박 PD님이 채식을 외치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선택한 부분 네, 네. 네, 계기 이런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어떤 걸로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진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보시고 젊은 사람들도 보고 그냥 한국인들한테 되게 만만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가장 예.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에다가 올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그냥 네이버에 뭐 채식 영양 결핍 뭐 이런 거 쳤을 때 채식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제일 좀 만만한 블로그를 선택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블로그를 선택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글 쓰는 거는 원래 좋아하세요? 네, 네. 원래 예전부터 그냥 뭐 혼자서 일기 쓰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뭐 인터넷이나 SNS 같은데 제가 쓴 글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전부 저 혼자 보고 쓰는 그런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채식을 하고 나서 이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글을 블로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글 쓰게 되었는데 원래 좋아하던 거여가지고 블로그는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채식을 작년 6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 2018년 네. 6월에?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7월 달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이미 겪었잖아요. 채식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진짜 한 달만 해도 몸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 한 달 동안 정말 이제 그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뭐 다큐도 많이 보고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책에 내가 읽었던 거 공유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조금씩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어요. 블로그를 보면은요 정말 그 정보가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아, 이거는 방대한 정보를 막 이렇게 쭉 올리면 한 편을 네. 올리는 것도 네. 뭐라고 하죠? 그 글 쓰는 걸 넘어서 네. 작업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네. 같은데 보통 이렇게 글 하나를 포스팅하면 얼마나 네. 걸리세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생각을 쓰는 일기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죠. 근데 네. 그런 게 네.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뭐 정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뭐 한 1, 2일이나 아니면 뭐 만약에 좀 제가 할 일이 많으면 그냥 3일 정도 그냥 좀 시간을 나눠서 쓰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되게 찾고 검토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잘 찾고 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맞는지 그런 걸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포스팅 하는데 보통 기간이 이제 2일이나 3일 네. 정도가 네.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방대한 그 자료를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썸머리라고 할 수 네. 있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나 보네요.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삶에서 네. 본인이 느끼시고 또 정보를 공유해서 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블로그에 댓글이 네. 많이 달리죠? 네네. 그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그중에 우리 PD님이 한 두 가지 정도 댓글을 네. 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연식물식을 시작하면서 정말 생리통도 없어지고 체력은 다 좋아지고 속이 너무 편해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살은 그냥 막 빠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물,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미나님의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미나님 블로그에서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동영상이나 다큐멘터리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요. 또 있어요. 이분 한 분 더 우리 박 PD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어린 딸아이가 있어서 동물원 자주 가는데요. 동물원에서 본 돼지는 냄새도 안 나고 윤기가 나는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마취 없이 귀가 잘리고 꼬리가 잘리며 사육하는 줄 몰랐네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하게 될 줄은요. 점점점. 저는 이런 영상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우리 박 PD님이 이렇게 찾아놓은 건데요. 네. 우리 배지미나님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분은 제로 웨이스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외국에서 하시는 분이었고 그 가족이 총 5명인가? 그런 그중에 이제 그 아내 엄마분이셨는데 아. 그분이 막 제로 웨이스트를 하다가 고기를 살 때 계속 포장지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한 몇 달간 고기를 안 사 먹으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 결핍이나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채식을 검색하다가 이제 제 블로그를 보게 되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환경이랑 동물이랑 건강 이런 거를 다 접하시게 되고 가족 전체가 비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한다는 거는 그 정말 큰 삶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뭐 저는 제로 웨이스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쓰레기를 생기는 게 싫어서 고기를 안 먹다가 채식을 하게 된 경우가 사실은 시작이 조금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채식을 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기분이 좋았던 댓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분은 자기 영역에서 네. 활동을 아마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제로 웨스트를 네. 하면서 네. 그렇게 한다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연령층은 떠나요? 우리 그 배지미나님의 어떤 네. 오는 거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네, 보시는 네. 분들의 어떤 연령층 같은 게 좀 파악이 되죠? 네네. 네. 그게 그 블로그의 통계를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원래 예전에는 좀 30대 여성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직접 키우셔서 그 식단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갈수록 연령대가 진짜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가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적기는 한데, 뭐 50대, 60대 분도 봐주시고 계시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 채식인이다, 채식인이 아니다,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네. 댓글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되게 그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제 블로그를 좀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냥 보고 좀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게 되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채식을 지향하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배지미나님 스스로가 네. 본인의 그 블로그의 네.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왜 본다? 왜 볼까? 저는 그 제 블로그가 그냥 좀 솔직해서 그런 면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식단 사진 올릴 때도 일부러 막 예쁘게 찍는 것보다 그냥 정말 자취하면서 먹은 것처럼 정말 간소하고 편하게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좀 화가 많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블로그에서도 조금 많이 드러났어요. 좀 공격적이고 되게 말투가 무섭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점에서 성격이 제가 실제로 변하게 되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음식으로 어떻게 실제로 변해왔는지 블로그를 보면은 그 시간 순으로 보면은 말투가 그렇죠. 변하는 예, 게 예, 보이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채식을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그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좀 감동도 받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솔직함으로 네. 본인의 매력이다. 근데 그 글들을 네. 보면 앵글리 비건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 앵글리 비건이 뭐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가 난다는 아~ 화가 나 있는 비건을 말하는데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처음에 그 동물 공장식 축산 이런 거 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자신한테. 네네. 그리고 그런 건강한 음식을 내가 동물성 음식들을 건강하다고 내가 먹었던 거에 대해서 속은 기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앵그리 비건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그 뭐 유튜브 댓글 같은 거에다가 뭐 채식 욕하는 댓글 있으면 거기 막 방박으로 막 댓글을 하는 거예요. 뭐 채식하면은 뭐 그런 거 다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런 거를 이제 반박 댓글을 하는데 그 되게 공격적인 거죠. 그래서 되게 막 또 그리고 처음에 채식하면 사람들이 계속 막 단백질 결핍이나 영양실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음식 먹는 거에 대해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러면은 앵그리 비건을 극복하는 방법? 내지는 네. 그런 지금 현재 앵그리 네, 비건인 네. 분들께 해주고 네, 싶은 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네. 웬만한 분들은 그런 단계가 네, 어느 정도는 그쵸, 있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다들 그냥 겪는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그 화를 안 내는 게 나 자신한테 좋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화를 내는 게 전부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직장 동료가 뭐 단백질 혹시 어떻게 섭취하냐고 이게 물어봤을 때 이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공격적으로 들리잖아요. 뭐 너 채식 왜 하냐, 뭐 단백질 결핍이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앵그리 비건의 마음을 가지고 막 세상을 공격적으로 보면은 그 나만 힘들더라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짜증나고 나만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사람들 조금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그 비채식인들을 좀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거? 그런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난 비건인 상태는 지금 화난 비건 네. 네, 화난 비건이 이라고 표현을 네. 하면 제가 그 네. 상태를 네. 몰라서 아, 그래요? 네. 공감을 못하는 네. 건데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네. 부분이 아직 이제 네. 그걸로 뭐라고 하지? 그 당 과정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네. 질문을 네. 했을 때 네. 공격적으로 네. 막 이렇게 그쵸, 대하고 그쵸. 하는 그 상태를 네. 얘기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럼 그것도 하시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아, 앵그리 비건. 네. 그것도 그 상태로 그냥 죽이는 네. 거죠. 네.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네. 이 음식이 네. 이 계속 이 채식 위주로 하면 아까도 우리 시작 때 얘기했지만 네. 음식 먹는 대로 향기가 난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맞아요, 말투, 맞아요. 인성,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향기가 네.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앵그리 비건이 기계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앵그리 비건이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마찬가지인데 악플이잖아요. 아, 결혼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앵그리 비건일 때 누군가가 막 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네, 그걸 듣고 공격하는 네. 사람들인 건데 네. 우리 이제 배지미나님은 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악플일 건데 네. 어떻게 그런 건 대처하셨는지 또 그 엄청나죠 요즘에 말 폭력이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악플을 받으면은 저도 똑같이 화를 냈어요. 똑같이 화를 내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 똑같이 욕을 하고 이는 이 이제 눈에는 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채식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더 싫어하고 저를 더 싫어하고 채식을 더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채식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고 싶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 막 공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말이 아무리 이제 공격적이어도 내가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면 사람이 되게 당황하거든요. 이제 내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마음이 바뀌시는 분도 계시고 좀 채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풀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악플에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댓글도 그거를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채식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화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악플을 다는 분이 그 배지미나님 악플도 달고 제 블로그에 와서도 악플을 다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주로 이제 제 글보다는 뭐 네. 예를 들면 황성수 박사님 수업이 딱 떴다 그러면 네. 거기다가 악플을 다는 거예요. 네. 네. 한동안 네. 악플을 아주 심하게 다는데 저는 거의 묵묵무답이에요.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일정이 많아서 댓글을 바로, 그러니까 네. 좋은 댓글도 바로바로 바로 네. 답을 못 해줄 때가 있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 댓글을 볼 때가 밤 한 12시, 1시인데 내가 댓글을 딱 뜨면 딸랑 하고 상대편이 네. 뜨잖아요. 네. 댓글을 이래저래 못 하는데, 댓글을 안 달면 안 단다고 또 욕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네, 네. 배지미나님한테도 욕을 심하게 하는 네. 분이고 저한테도 욕을 심하게 하는데 안 단다고 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무시했더니 어느 날 안 오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외치다가 그래서 멈추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처음은 그 너무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시는 분은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시간 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맞아요. 쪽에 집중을 하자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혼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이 사람에게 정말 네. 무서운 건 뭐냐면요 무관심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좋다 좋다. 네. 싫어 싫어 이런 것보다 정말 무서운 건 바로 무관심이에요. 네. 이 댓글도 무관심과 일방적이지만 네. 무관심을 하면 네. 하나가 지치더라고요. 우리 악플 대처하는 법 네. 또 그 앵그리 비건 네. 하시다가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말하기 싫은 단계가 와요. 네. 너무 네. 쌓이면 그게 진짜 지치게 오더라고요. 아, 그때는 네, 다 그 앵그리 네. 비건을 넘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네. 우리 그 블로그로 넘어가면은요. 네. 배지민나님의 그 주제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제들 중에서 특히 이제 채식인들을 위한 건강이나 네. 영양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주제를 선정도 하잖아요. 어떻게 네. 그런 계기를 글을 올리게 됐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건강 때문이기도 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건강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채식 블로그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그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전부 이제 뭐 채식 영양 결핍, 뭐 채식하면 몸이 나빠진다 이런 기사들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막 해외나 이런 데 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뭐 채식으로 되게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영양학적인 자료들도 되게 많고 뭐 운동선수나 의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에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환경이나 윤리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면서도 그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막 영양제랑 뭐 콩 같은 거 막 많이 먹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건강 제대로 된 이제 건강 정보를 알려줘서 다들 건강하게 채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지민아님 생각에는 건강이나 영양 측면으로 네. 이렇게 글을 썼다고 네. 보면 그러면 블로그에 오는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제일 어디에 많을까요? 일단은 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면 다이어트요? 네, 왜냐면 그냥 막 그 가공한 채식 말고 자연식물식을 하면은 그래도 더 살 빼기에 좋고 약간 그런 이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자연식물식이 다이어트처럼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20대나 30대 조금 젊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제 블로그에 다른 글들을 보면서 이제 동물이나 환경적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이제 혹해서 채식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동물 보호나 이런 측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윤리적인 비건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점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네. 보여져요. 네. 시작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이게 먹는 음식이 바뀌면 네, 아까 그쵸.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생각들이 네, 많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동물이 불쌍해 보이고 네. 아 저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가공식품이라고 네. 하나 아니면 고기로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먹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죠. 이게 네.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환경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그걸로 인한 환경이 또 어떻게 파괴가 네. 되는지 이게 다 연달아 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도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랬더니 어쨌든 시작은 다이어트 네. 네 시작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구가 변한다면 아주 네. 좋은 거죠. 네. 일단 돈도 아낄 수 있잖아요. 네, 네, 다이어트 약품 먹고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연식물식 하면 좋은 거 먹으면서 네. 돈도 많이 안 들고 아주 좋죠. 네. 블로그로 채식을 외치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